잠시 안녕. 잘 가라 인사를 건네. 그저 우린 잠시 안녕.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린 다시 안녕. 행복해지길 바래. Goodbye. 차가운 밤 우리 매일 떠있는 저 별을 보며 기도했어. 너와 나 영원히 이대로 행복할 수 있게. See you again. See you again. 또다시 see you again. See you again. See you again. 투명한 말투 너와 꺼내는 어색한 악수. 그 속에 부드러움을 안고 따뜻함을 느꼈어. 심장이 터진 만큼 서서히 내게 번져갔던 너라는 존재. 이제 감은 눈을 뜨면 느껴지는 이 공백. 부디 나의 손을 잡아줘 다시 행복할 수 있게. 날카로운 말로 미안하단 말도 하면서 넌 또 내 곁을 떠날까. 마지막이란 말하지 마. 단지 우린 알 수 없어. However 아름다움으로 번졌었던 우리의 그날 기억으로만 남겨진 눈물도 이제 그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줘. 가지 말라고 붙잡은 이 손을 놓치지 말아줘. 우리 다